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발걸음. 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일편단심. 지켜온 일편단심 가야 할 길 손말리 더욱 굳게 간직하리 장군님과 맺은 정 핏줄처럼 지닌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의 하얀 쩍배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. 나라 은금이 강사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뻗히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용한 그 시기 지리요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 속에 친구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부르네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우러러 따르며 부르네 우리 김성은 동지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